제1번 조선 유학생 동맹 항의단이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핵전쟁 연습을 벌려놓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미제와 괴뢰 역적 배당의 무모한 책동을 규탄해서 8월 29일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과 남조선 괴뢰 대사관에 대한 항의 투쟁을 전개했습니다.